떨리는 소리를 들었지.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설레는 이 내 마음이야. 거짓들 타오는 거리에 내 오늘 내 품에 안고서 헤매고 있었지. 멀리로 떠나는 내 네 뒷모습 깨어진 꿈이었나. 힘없는 내 발길에 다가선 네 내 모습 인생을 내 뒷모습 깨어진